정겨. So I can call you Jesus. 네가 남친이 없는 거 미뤄 봤을 때 맘에 두른 철벽. 나 같은 평범 남은 네가 만든 기준의 결벽서. 서티 친구랑 가면 네 앞에서 내 본심을 숨겨가면 편한 사이에 범죄로 살해. 답답함에 매일 밤이 불에 날리는 한 킥. Damn. 매일 날 유혹해 네 표정들 안 하나 내면 난 자제를 못해. 보고 있다니 머리가 빙빙 full, full of beauty and a dive in it. I'm so KO. 순식간에 나를 점령한 나폴레옹. 나 계속 바라보기만 하겠지. 친구란 두 글자에 나를 감춘 제로. You're beautiful. 참 괜찮지 않니 우리 둘. 맨날 이렇게 또 상상을 해. You be with me, you with me. Yeah. You're beautiful. 함께면 어떨지 우리 둘. 맨날 이렇게 또 상상을 해. Uniform.